크다고. 주머니, 주머니 새끼. 오늘 와서 뭐 한다. 택시. 이만 DLC 리플티라 나버라. 이만 DLC 리플티. 이만 DLC 리플티라 나버라. أقسيس Yeah.